곳을 떠나가 아쉬운 그대기에 마음속에 그대를 못 잊어 그려본다. 갈빛 물든 속삭임 그대 속에 그 말이 안개처럼 밀려와 파도처럼 커져간다. 아 옛날이여 지난 시절 다시 울 수 없나 그날. 아니야 이제는 잊어야지 아름다운 사연들 꿈이라고 섹스폰 이젠 내 곁을 떠나가 아쉬운 그대기에 마음속에 그대를 못 잊어 그려본다. 달빛 물든 속삭임 달빛 속에 그 말이 안개처럼 밀려와 파도처럼 커져간다. 아 시절 다시